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지도하신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프렌사 라티나 통신, 라오스 통신, 중국의 홍콩 대공보, 문해보와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미얀마 신문 더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 아랍 추장국 연방 통신 갈프 뉴스, 우루과이 신문 라 후벤투드, 베이루 신문 일 꼬메르시오, 이집트 신문 이집시언 가제트, 웹사이트 아흐람 온라인,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나이지리아의 AIT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칠레 지부,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칠란드 반제 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 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으시어 새형의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지도하신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